Merry Christmas. This goes out to all the heartbroken ladies and the gentlemen. Yeah. Let's go. Last Christmas, I gave him my heart, but the very next day, you give it away. This year, to save me from tears, I gave it to someone special. Again, no, like fresh air, 기분 좋은 weather. 두 발을 나란히 해, 거리를 걸어. 어디든 상관없어, together, everywhere. 네 머리가 닿는 곳, 내 어깨쯤. 이 손은 놓고 싶진 않아, 어떻게든. 사랑을 확인하러 올리는 뒤꿈치. 그림자 두 개가 하나가 되는 match. Shots over, 이제는 지난 일. 마스크해버린 너 두고 긴긴 네 밤에. 가만히 또 무심하게. Christmas feel like 켜진다. Someone special, someone special. 나야 오랜만이야 지금은 뭐해. 쓰다 치우는 문자들과 함께 흐르는 사랑의 노래.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,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. This year to save me from tears, I gave it to someone special. me 잊어버릴래 삐걱거리는 요즘 기분이 마치 휙휙 겨울바람의 느낌 질질 끄는 미련에 높이 that's me 잊어버릴래 that's right. Last Christmas I gave him my heart, but the